위례한 용도자 김정일동 지께서 조선노동당 청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, 조선노동당 창건 71돌, 타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아운돌세 즈마요,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신문 르몰, 미얀마 신문 더 뉴 에이지, 미얀마 텔레비전 방송이 특집했습니다. 신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